동안도 일주일 동안도 무사하셨죠?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좀 믿었다면 삼척 동자도 다 아는 바울에 관한 얘기를 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이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 보통 그 바울이 바리새인파에 속해 있었죠. 그 바리새인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랬습니다. 물론 유태인 가정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랬었죠. 그 당시에 그 유태사에는 바리새파니 사두개파니 에세네파니 그 외에 한 7, 8개파가 있었는데 이 파가 결국 사람들이 남기는 파예요. 예, 물론 그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 지르먼쯤에 생기기 시작한 게 그 이란에서 이렇게 다시 자기네 돌아와서 그 성벽을 짓기 시작하고 성전을 회복할 때부터 그런 파들이 생겼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 사울은 그 길기야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길기야 다소가 오늘날에 저 터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마디아라는 그 문화에서 아주 엄중한 율법 교육을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거기서 나오고 그 장래의 제사장 급의 사회에 이렇게 진출을 하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냥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 정도부터 얘기를 하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참으로 못 살게 보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가 우리 기독교의 아주 불변의 업적을 남기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성경이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는데 그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을 정도로 아주 위대한 발전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우리 소위 그 개신교들에게 보수신앙의 문처가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칼빈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칼빈주의가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인 가장 보수적인 신앙을 제창한 것이 칼빈주의. 칼빈주의에 오히려 더듬어 올라가면 죽음은 죽으리라 하던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자기 신앙생활하면서 일생을 죽으면서도 그냥 죽지 않고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이렇게 복도들에게 죽는데 까불로 매달 죽었다 할 정도의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그 사상을 사람 잘 들립니까? 사실 거기서부터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래가지고 보수신앙으로 정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크리스찬을 죽이고 잡아놓고 했느냐 하면 그냥 잡아놓은 게 아니고 대제사장들의 위임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아주 권력도 휘두르고 모든 일을 상권을 장악할 수 있는 파워가 있었다고 해요. 그 위임장을 가지고 곳곳에 가서 이 크리스찬을 잡아서 투옥하고 죽이고 그렇게 합니다. 스테반을 죽일 때도 그 뒤에서 컨트롤한 것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 근데 율법 교육을 한다는 것은 가마리아 그 학원에서의 이 목표와 교육의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율법 외에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 하는 율법적인 신앙에 몰두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을 이단시해서 또 그 사람들이 우리 그 템플에 들어와 자기네 회당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요새 말로 쌍신지를 안킬 수가 없죠. 그래서 늘 이렇게 그 사람들만 보면은 크리스찬들만 보면은 없애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었는데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그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기네 율법 말씀이나 성전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서 경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경의하고 모독한다고 생각했어요. 신성한 우리의 신앙은 새로 나타난 종교가 모독을 한다. 우습게 한다. 그래서 그냥 자고서 투옥하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의 권세를 유임을 받아서 밤에 속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게 됩니다. 예. 그가 180도로 변화를 수 있는 기적의 찬스가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은 시리아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해계국가고 그래서 전혀 우리들 생각에 유태인이 안 사는 것 같지만 그 당시만 해도 유태인들이 거의 많이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거기 해당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잡고 죽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얘기가 빗나가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안 됐습니다. 어떤 그 유태인 결혼식장에 갔더니 거기 몇천 년이 흘렀는데도 그 유태인이 무슨 얘기 그때 자기는 시리안 주시다 시리안 주시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가 이거를 제가 준비한 주시가 있는가 터키시 주시가 있는가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로마가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을 때는 주시들이 살지 않는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그 자기의 발자취를 내린 것도 히라기니 암소리 그 히라도 모르겠지만 도기 같은 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도중에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전하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누구든지 큰 변화를 하게 됩니다. 변화를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난 청년 사울은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함께 그 은혜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인격이 변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학식과 교양과 여러가지 겸해져 있는 그 인격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증오심 그들을 박해한다는 그 자부심 그걸 박해하고 잡아놓는 것도 하나의 프라이드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 교육을 받은 거죠. 지금 그 우리 해교국가에서 IS들이 나와서 자기네가 자살을 함으로 해서 자살 공격을 함으로 해서 한나라를 간다고 잘못 교육 받아가지고 저렇게 중동지구에서 세계 곳곳에 후반 후진 국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마찬가지로 잘못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하나의 우울감을 알았고 그걸 가지고 자기는 참 내가 그냥 잡아놓아도 보통을 잡아놓은 게 아니야. 대제사장의 콘셀 가지고 잡아놓았다. 지금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는데 대통령의 마패를 가져가서 모든 걸 했다 하면 그 프라이드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 프라이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일시 사라져버리고 그 사라졌을 때 그 충격이 말이야 너무 커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얼마나 문제가 크고 쇼크가 컸냐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눈이 멀어서 앞이 보이지도 못해서 며칠 동안, 3, 4일 동안 또 일주일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적인 기록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그 안에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육간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또 인간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들 누구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또 도전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 사기에 옳다고 주장하고 하는 인간 본능의 그러한 아집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새롭게 호적의 모습이 그 모습은 어떻게 변했느냐. 그렇게 항상 자기가 우쭐하고 남을 미워하고 내가 최고야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슴에 자기 삶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모든 기쁨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해서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자기가 정신적인 쇼크를 받은 것은 스테반이 죽어가면서 얼굴이 천사의 모습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천사의 모습으로 변했을까? 얼굴에서 빛이 발했을까? 늘 자기가 간증을 할 때도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눈 이후에 다시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당시에 유대 민족들이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영광의 빛이 얼굴에서 늘 이렇게 그거는 예, 발생이 돼서 그 보기 어려운 정도로 그 하나님의 자식다운 그러한 빛이 발했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이 변하게 된다. 누구든지 이 목적이 여태까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목적이 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목적이 있었죠. 육신의 정념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세상의 권력에 대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변하게 되고 이상이었습니다. 그걸 그 추구하는 게 그러한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모든 문제를 그 추구할 수 있는 이상이 있습니다. 그 이상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거듭이 난 후에는 우리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한다 그러한 소중하고 소중한 자기의 보배로 변한다는 얘기. 사도 바울은 자기 혈통, 지위, 학식, 또 교회에 이렇게 핍박을 주는 걸 하나의 자랑을 하겠다 이렇게 대부분에도 말씀하지만 이 자랑을 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모든 그런 생각이 배설물같이 사라졌다. 배설물같이 인간이 가장 우리가 원하면 원하지 않건 살아나가다 보면 늘 이렇게 배설물을 내보내죠. 그와 같이 배설물을 늘 내보낸다는 얘기는 한 번 은혜를 받아서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되풀이해서 호흡을 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감사함이 늘 되풀이해서 우리들에게 엄습해 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됩니다. 그렇게 삶의 목적이 변한 자는 당연히 삶의 모습도 변하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만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와 생활에 있어도 분명한 변화가 오게 됩니다. 완전히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들도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의 인격이 변하고 느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그렇게 또 목적이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기도 모임에서 있던 얘기를 제가 잠깐 빌려왔습니다. 목사님하고 사회자 목사님인데 기도 모임에서 네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래요. 그 여러 쭉 하는 과정에서 목사님이 사회자가 물어봤다 그래요. 제일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가장 행복할 때가 아무도 대답을 안 하거든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 뭐다 해도 가장 행복할 때가 너무 이 포인트가 말씀 뭘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얘기를 안 해서 조용하니까 그때 그 사회자가 질 앞에 앉은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자기는 일이 잘 풀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옆에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젊은 여성은 이 남자 청년이 대답할 동안에 생각을 했는데 즉시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 근데 또 한 분이 또 이 중년의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여자분이 계셨는데 중년 여자분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아주 그 맑은 공기가 흐르는 산 속에서 또 그런 데서 자깅을 하는 것이 아주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었지만 답의 하나하나가 현대인의 사고방식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진례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그 대답만 가지고 조금씩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청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라고 그러셨죠. 우리들이 일생을 살아나가는데 일이 잘 풀릴 때가 언제가 제일 일이 잘 풀리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할머니 때부터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했습니다. 일제시대에 그 한 번도 저는 그런 일을 보지 못했지만 교회 가면 경찰을 잡아간다. 헌병이 서 있다. 사복 경찰이 있다 그랬을 때도 우리는 그게 그냥 머리에 와가지고 제가 10살쯤 돼도 이렇게 둘러보고 아 아무도 없구나 그렇게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물론 일본인 교인입니다.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교육은 일본말로 배웠고 또 일본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일본인 교회에 갔었는데 이렇게 어두운 골목에 안에 불을 이렇게 좀 밝게 하지 않고 일본 그 목사 사모님이 제 어린아이들 모아놓고 주일학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우리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의 시대가 아닌가. 무슨 얘기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말씀의 진리가 내 가슴을 다스렸을 때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답이 거꾸로 나왔는데 그 청년이 평생을 살아나갈 동안에 그러한 말씀의 감동이 없으면 평생 한 번도 일 잘 풀 데가 없을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산 얘기가 많은데 제가 이렇게 전장에 나서 오늘날 살아올 동안 생각을 하면 다 운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신 후에 생각만 생각할수록 아, 그때가 가장 일이 잘 풀렸을 때 느낌이 됩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젖어 있지 않으면 행복할 때고 일이 잘 풀 때가 없습니다. 다 불만 투성이고 일이 잘 되는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여성의 얘기를 하겠어요. 젊은 여성이 음식을 먹을 때,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돈이 있다고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나요? 갑자기 몸이 아파보세요. 먹고 싶은 음식은 못 먹습니다. 낙타 지시에 의해서 이건 안 돼, 저거는 안 돼, 짠 음식 안 돼, 매운 음식 안 돼, 싱겁게 먹어야 돼,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우리가 가려먹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또 참으로 자기 생각을 행복한 생각을 하고 상을 하고 있다 그래도 여건이 그렇지 않을 때 북한에서 시험하는 우리 동포들은 맛있는 음식 먹으시고도 먹나요? 못 먹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입이 짧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이 맛이 있다 저것이 맛이 있다 하면 실질적으로 북한 같은 데서 우리 동포들이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맛있는 음식 못 먹죠. 이게 너무나 즐거운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좀 들었던 그 중년의 여인은 자깅할 때라고 했습니다. 자깅. 저는 미국 와서 벌써 오랜 세월을 그래도 뭐 37년 되지만 살아서 그런지 한국의 겨울의 실정은 잘 모릅니다. 이거 웨더 관계, 기후 관계. 한국은 겨울만 되면은 그 중국발 불청객인 황사먼지가 한국을 뒤엎은다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인천 같은 데 사는 곳에서는 보통 호흡에 곤란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 자깅을 좋아한다는 부인은 그럴 때 자깅할 수 있을까요? 또 그 사람이 그 부인이 그렇게 되면 아마 창문도 일주일 이상 열을 주면 닫아놔야 된다 그래요. 외출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보통 어려움이 있지 않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외출도 못하게 되고 자기도 못하죠. 그것도 즐거운 비매입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되풀이 할 때 본인도 모르게 나이는 먹어갑니다. 늙어갑니다. 노쇠해갑니다. 그럴 때 아프지 않고 건강한데 여러분들 자기 할 수 있다 생각하세요? 못합니다. 그러면 그 자깅할 때가 행복하다 그랬던 주장했던 부인은 생각이 또 늘 행복하거나 기쁘거나 그러지 않죠. 이걸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행복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물체로같이 이렇게 물체같이 보이는 데 있진 않습니다. 보이는 데 있다가 한순간 사라지거나 하는 상대적인 속에도 있지 않습니다. 속에 물질적인 속에도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세계에서 11조 원을 11조 원을 아니 달러를 가지고 있는 그 이건희 같은 사람도 돈이 있어서 물질이 많아서 행복합니까? 행복하지가 못하잖아요. 행복은 우리들 시간과 공간과 공간 이 공간과 환경 또 그 조건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행복의 초점이 행복은 언제가 가장 행복한가? 여러분들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언제가 가장 행복한가? 감사할 때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할 때 마음속에 정착을 합니다. 그때 둥지를 튼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인 것으로 오지 않고 이 시간에도 영혼불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받아져서 감사함으로 늘 우리가 오해를 느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봅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가장 인간이 행복할 때는 자기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보람을 느낄 때가 행복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는 예전의 생활이 사라집니다. 삶의 모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본인 자신도 모르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따라 의를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얘기가 조금 이렇게 튑니다. 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 나와 살고 뭐 공부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또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가지 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다 세상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딜 가도 미스터 킴이었었는데 지금은 오늘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저보고 노종이라 그러다 기도한 노종. 내가 언제 노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늙은 사람이라 이거죠. 옛날에 어딜 가도 미스터 킴입니다. 미스터 킴 왔어? 미스터 킴 왔어? 지가 그 20대 청춘에 어떤 관청만 출입하는 직업을 가졌었어요. 언론계 있었습니다. 그때 출입을 할 때 어딜 가도 형님 아무개 예 친구 친구 다 형님이에요. 그런데 엄사에 늙은 족이라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다 이미 이렇게 해가 이렇게 옛날로 기준을 하면은 해가 질 길을 들어선 분이 많은데 요새는 점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현대 문명에 더불어 12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꿈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예, 그냥 말씀 붙들어서 하면 늘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 존재하는 이유가요. 그러면 우리가 왜 다 거룩하지가 않느냐. 가장 우리가 원리적인 걸 놓치고 있어요. 창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기하고 똑 닮은 모습의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이었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졌죠. 우리들 자식이 말 잘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편대칠 수 있습니까? 어느 가정치고 아직 자식들이 결혼 안 한 집도 있지만 결혼한 집 자식들이 결혼한 집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도 벌써 우리 애들이 다 50대 중반이니까요. 다 결혼을 했는데 어디 부모 마음에 딱 드는데 결혼했습니까? 못했을 경우도 있고 했을 경우도 있죠. 아담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새 말로 그냥 한 대 때려줬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냥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아니면 다를까 자식을 낳는데 형이란 자가 동생을 간이란 자가 동생을 나가 죽여버렸잖아요. 예, 또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실망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자기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좋아서 150세 때 주신 자식이 셋이었어요. 셋이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다른 행위를 가인의 자식들은 다른 행위를 해서 살기 시작했지만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유지될 수 있게끔 신앙의 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려왔는데 오늘날까지 그걸 실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왜 저렇게 영원토록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아버지가 됐습니까? 어디가 좋아서 어디가 훌륭해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유명한 미신을 믿는 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택하여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의 시작으로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여 주셨다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겁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려오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오늘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어떻습니까? 종교만 내려온 게 아니고 그때 악의 생각, 악의 종교라는 생각도 대대로 대문이 맞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자기 말을 잘 듣는, 늘 칭찬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도 늘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악의 종자의 인간도 태어났지만 그렇지 않는 좋은 인간도 많이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은혜스럽게 받아들이는 가정 외에 그런 개인 외에는 그런 사람 중에 젊었을 때도 신학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이 있지만 어느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이 주셨던 전성경 200년을 주셨습니다. 200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믿음이 성장하면서 세계에 지구 곳곳에 내 말씀을 전해달라고 길러놨더니 살기 편해지고 모든 지식이 하나님 말씀을 앞서가다 보니까 200년 후에는 이 나라에도 사양기가 들어온 시기가 지금 오늘날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나라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참으로 좋은 시기를 50년밖에 안 주셨어요. 50년.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이 앞서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됐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습으로 쭉 이어서 내려왔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 주님 중심주의에서 학교도 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세상의 정치도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서 빗나가서 자기 존재만을 앞세웠을 때는 항상 악의 종자들의 마음가짐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주님의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영적인 인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 에베소 5장 8장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 말씀하셨어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요한일서 2장 9절에는 빛 가운데 있다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아직 허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진정히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빛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눈 속에 비늘이 있다고 있습니다. 그 비늘을 한번 벗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호흡을 하는 그날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늘 뱉기도록 그 비늘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깊은 것을 깨닫고 주님 중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부족한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배워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믿음이 늘 거듭되면서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느끼면서 눈 속에 있는 비늘이 벗어지는 그런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과 오늘 남은 하루와 남은 지들의 여생이 참으로 주 안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멀리 총회차 브라질에 참석하신 전에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 돌아오는 길목 후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일수적을 주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필요가 없거든요. 2015년 여름 성경학교가 6월 22일에서 25일까지 뉴저지 대안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체리 여름학교가 10월 6일에서 8월 14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여름 학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후원과 기도를 바랍니다. 2015년 여름 강제 선교는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한 주간 뉴오리언스에서 개최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지금 여름 단기 선교를 참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단기 선교에 참석하는 단원들에게 기도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은 우리 목사님 부사에 다녀오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사랑의 식당은 양막지 권사님과 사모님과 오숙자 권사님께서 아름다운 샌드위치를 마련해 주십니다. 감사하게 잘 드십시오. 오늘 감당한 헌화는 우민정 목사님의 생일로 축하하는 의미에서 강단 헌화를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인데 한국에서 오신 이명숙 집사님의 모친 몇 년 전에 오셨는데 또 다시 오셔서 건강하고 이상입니다. 다 같이 찬송 54장 같이 부르시고